가까 있어 있어 someone stuck in 내 집도 looking at you look looking at you look looking at you 아나 땀이 때로 와 내 소리와 길어보시나 supernova 은행 널 supernova 마지가로 나 supernova 기운각해 스케일 가운데 number one 올해로 baseline like tonight shooting stars Better keep this a secret. 먹어서 뜸이 마셔 여보 boy 너 호해 진짜 이완 나도 나도 호색해놔요 남에게 Looking at you, looking at you, looking at you, looking at you. 이만 몸이 데려와 내 소리와 웃다가 이날 supernova. 저어겐지 supernova. 안 왔다 너 supernova. And again, I keep it.